내가 죽을 때 죽을 망정 폐술이나 한번 써보리라 하고 사생을 겨루어 용감하게 달려드는 것이었다. 처사라 몽그렸다 목을 훨씬 빼어들고 호랑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어 너의 놈아 말 들어라 내가 소공천 옥주부 공신사대 손별주부 별날이라고 한대 바짝바짝 달려드니 호랑이 뒤로 엉금엉금 이걸 참 괴이하구나 네가 이놈 별날이라면 복이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뒤웅치기를 가라느냐 별주부의 말 듣고 나의 말을 들어봐라 우리 수공 되라고요 천역한 온기화를 내 솜씨로 이어갈지 이고리고 저고리고 준석 끝 돌아다닌다 한 발자취 미끄러져 아 이놈아 뭐라고 죽어버렸다냐 어서 이리 오너라 복장 뺑 내려오다 목으로 철컥 톡 떨어져 뒤움치기가 되었는디 명이 다려 물어본 즉 호랑이 슬개가 좋다고 허기로 우리 수공 불량 귀신 잡아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 네가 바로 그것이냐 슬개 한번 못 죽었나 우리랑 귀신 개 있느냐 들어가 호랑이 뒷다리 사이로 쑥 들어가서 총 늘어진 그대 목을 깡 물어 놓으니